나는 한 머리 새가 되었지. 멀어져 간 꿈들을 찾아서 긴 나래를 펴면 멀리서 손짓하는 너의 그림자. 수많은 달과 밤이 흘러갔어도 너의 모습은 내 마음에 있네. 너의